자,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프리메라리가, 라리가랑 분데스리가 얘기를 시작으로 네.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프리메라리가는 못 봤어요. 바르샤 경기 빼고는. 전 바르샤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저도 그거 바르샤 경기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아, 하이라이트만? 난 또 풀 경기 봤다고. 어쨌든 바르샤는 네. 이겼죠. 1대0으로 이긴 했어요. 나키시치가 네. 골을 내면서 이겼는데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레알 경기도 그렇고 바르샤 경기도 그렇고 둘 다 약간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예. 네. 뭐라 해야 하지? 약간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아틀레티코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 근데 골키퍼들이 뭐, 네. 바르샤는 스테겐이 약간 죽순이긴 한데 아니 스테겐은 좀 프로브 안 보내면 안 됐을 것 같을 정도로 좀 심각한데요? 올해 스테겐을 보냈어야지. 맨 처음에 맨시티가 관심 있던 건 스테겐이었죠. 그렇죠. 올해 스테겐을 보내줬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공중볼 처리도 그랬고 뭐 발밑도 그랬고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던 골키퍼였고 메시가 부상이에요. 이번 경기 아 햄스트링 부상이랬죠. 당했어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복귀전을 못한다고. 그쵸. 메시가 내가 봤을 때 국대랑은 이제 연이 없어. 국대 갈라나니까 전경기에 부상을 당해버린. 에이 그래도 뭐 또 뭐냐 월드컵 때 나와서 우리나라 쓸었던 것처럼 또 쓸겠지 또. 뭐 어쨌든 바르샤는 힘겹게 1대0 승리를 했고요. 뭐 슈테겐은 뭐 엘리케가 잘 키우겠죠. 네, 잘 키워야죠. 자기가 어렵게 결정해가지고 스테겐 남겼는데 잘 키워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팬들은 또 스테겐 남긴 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브라보가 아무리 잘해도 30을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스테겐을 남기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스테겐 남기고 브라보 보내고 한 명 골키퍼 또 영입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였죠? 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슈렌센? 슈렌센 데려오는 거 아세요? 아약스에서? 네. 그랬죠? 아 맞아 슈렌센. 그리고 아약스가 크루를 영입하고 이게 연쇄 이동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아, 근데 골키퍼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 워낙 수요가 아니 공급이 적으니까 뭐 일단은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골키퍼는 경험 그리고 감각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젊은 선수들은 그 동물적인 감각이 좋지만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경험을 무시를 못하게 되는 골키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른 줄은 넘어야 봐야 되는 전성기가 온다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후폰 봐. 체도 그렇고 체는 워낙 잘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잘해주기 근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가 젊었을 때는 진짜 동물적인 감각이 엄청 뛰어났거든요. 그쵸? 이제 경험적인 면보다 근데 지금은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험이 쌓이니까 예, 좀 더 뭐라 해야 되냐 업그레이드 된? 취재스니가 밀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경험이 잘해 근데 워낙 아스날 잘해줬지만 경험 면에서 밀렸던 거고 취재스니도 번뜩이는 세이빙 정도는 좀 많았어요. 그렇죠. 취재스니도 어떻게 보면 탑 키퍼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약간 조아트처럼 허무하게 가버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미뇰레도 좀 뭐라 해야지 얘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 걸까? 얘는 좀 경기 많이 뛰지 않았나? 그래도 많이 뛰었죠. 근데 항상 보면 위치 선정 불안해, 처리하는 거 불안해. 그러니까 볼 처리 이제 펀칭을 해야 될 때랑 세이빙을 해야 될 때랑 이렇게 얘가 잘 갈피를 못 잡아 막 이러니까. 근데 뭐 요즘 흐름은 약간 젊은 키퍼들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이니까 뭐 감독들이 아스판나 잘했을 거고. 왜냐면 이제 스위퍼형 키퍼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셸 봄 이제 다시 입실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미셸 봄이 엄청났죠. 뭐 자기가 수비수야. 나는 역시 수비. 아니 펩 보고 자기 사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자기 좀 사달라고 나 여기서 꺼내달라고. 뭐 어쨌든 이제 슈테켄이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바르셀로나고 또 이제 레알 저희가 바르셀로나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으니까 넘어가고 뭐 레알 경기는 다 보셨죠? 저는 모라타 골 넣는 건 봤어요 확실히. 저는 어제 새벽에 보느라 이것도 간신히 보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풀 경기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결과부터 얘기 드리면은 2대1로 레알이 이겼어요. 그쵸. 세타비와의 경기에서.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제가 별표 쳐놨던 선수들이 모드리치랑 모라타거든요. 마르셀로가 초반에는 좀 괜찮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좀 꼬이는 약간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몸 상태는 보면 굉장히 좋은데 좀 뭔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모드리치라든가 모라타 같은 경우는 모라타는 움직임이 굉장히 의욕적인 게 눈에 완전 띄었고 1라운드에서도 모라타는 골을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제기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리치는 와 중거리 슈팅 때리는데 골대 두 번 맞고 그 누구야 알바레즈 골키퍼가 두 번 세이빙하고 결국 골을 못 넣고 교체를 당하긴 했는데 이제 그 모드리치가 이번 경기가 부상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체력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 교체를 해줬는데 와 그래도 슈팅 날리는 그 모드리치 게 모드리치 점메특허잖아요. 그 발등에 네. 논스톱으로 얹어서 때리는 네. 그 슈팅 그리고 여전히 탈압박은 어마어마하고 패스 여전하고 예 네, 그러고 그래서 모드리치랑 모라타가 이렇게 계속 쓰러졌는데 셀타비고에서 알바레즈 골키퍼 와 세이빙 장난 아니더라고. 아 골키퍼에 의해서 셀타비고 진짜 2대1인 게 어떻게 보면 알바레즈 셀타비고 선수들이 그래도 지난 경기 데포르티보였죠. 그쵸. 데포르티보 애들보다는 그래도 자기 경기를 펼쳤어요. 뭔가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공간이 생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타비고 공간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 뭐라 하냐? 좌우 측면에서 벌어질 때 이제 넓게 벌렸을 때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풀백의 뒤로 돌아가는 그 뒷공간? 그 풀백의 그 뒷공간 이 뭐라 하냐? 수직적인 뒷공간 말고 수평적인 뒷공간 있죠? 그 공간을 노리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 그 공간도 자주 이제 생겼고 그렇게 이제 첫 이제 셀타비고의 골도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오른쪽에서. 근데 중요했던 거는 수비 집중력. 이 경기 키포인트 제가 매치 키워드 따로 써놨는데 수비 집중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셀타비고 첫 골이 이제 후반전에 셀타비고란다. 레알 첫 골이 후반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골이 나왔는데 이게 경기 내내 잘하던 알바레즈 골키퍼가 볼 처리 미스를 했어요. 트래핑이 좀 불안하더니 그 왼발로 걷어냈는데 그게 모드리치 앞으로 떨어진 거야. 그게 이제 결정적인 해서 이제 모드리치가 박스 안으로 넣었는데 모라타가 몸싸움 이겨내주고 그걸 이제 아센시오가 찾는데 약간 소녀슛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알바레즈가 막았는데 그게 모라타 앞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모라타가 이제 첫 골을 넣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렐라나? 맞죠. 그 다음이 아마 맞아 셀타비고 동점골이었을 거예요. 오렐라나가 중거리 슛으로 넣었는데 그 경기 보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셀타비고 공간이 좀 많이 났다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간신히 동점을 간신히 만들었는데 또 저기 뭐냐 측면에서 수비가 클리어링을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역전을 당한 거지. 그래서 크로스한테 이제 두 번째 골 먹혔죠. 네. 뭐 그래도 세타비고가 옛날 박지영 선수 있을 때보다는 매년 성적이 좋습니다. 뭐 지난 시즌 성적도 꽤 괜찮았죠. 지난 시즌은 심지어 4위인가 5위를 했고요. 유로파에 갔다 온 걸 알고 있고 작년 시즌은 그래도 제가 10위권 안에 들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박주영 선수 있던 그 해를 기점으로 참 잘하는 세탑이고 역시 박주영의 신의 가호 신의 가호가 십자가와 함께하는 신의 가호가 있어야 팀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보호를 받는다. 어쨌든 레알 아스날 봐 그렇게 죽 쳐도 4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챔스 무조건 들어가잖아. 신의 가호가 여러분께도 신의 가호가 있길. 뭐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우리 형 호날두가 빠져 있지만 그 자리 아센시오 선수가 잘 메꿔주면서 그리고 베일 선수가 경기를 잘 이끌어 가주면서 이제 네. 그래도 계속 이제 선두권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메스가 나왔나요 이번 경기? 네 이번 경기 나왔더라고. 하메스 교체 투입해서 나왔더라고. 모드리치가 빠지고 아마 하메스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왔는데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어요 하메스가. 역시 하메스. 하메스가 이적을 오늘 밤 안에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이거 한번 피무치기 가볼까? 지금 우리 한 4시간 남았는데 이적시 4시간 남았. 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 일단은 한번 혹시 우리가 녹음하는 사이에 생겼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확인해보고. 안 떴네요. 하메스 네. 이적했으면은 탑으로 떴을 텐데 안 뜬 거 보니까 하메스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뭐 해야 한다고 봐야죠 뭐. 안 한다고 봅니다. 아쉽네. 오히려 이스코가 자꾸 이적설이 나네요. 뭐 이스코야 지금 이스코도 어떻게 보면 이하라는데 골이 난 거죠. 그 이제 나 좀만 버티면 그 위에 나이 먹은 늙은이 미치고 가겠지 했는데 또 누가 오니 이 골이 난 거라.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다음 시즌 이적을 이제 영입을 못 한다는 게 레알은 분명히 클 텐데 아까 처 1부였나요? 1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클 텐데 안 하는 걸 보면은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불안해요. 뭐 어떻게든 되리라 믿고 이제 다음 이제 꼬마 정말 꼬마가 되고 있어요. 이게 AT 마드리드가 이제 두 경기 제가 이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이제 이거 녹음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봤더니 너무 뭐라 했지 지쳐가지고 안 봤지만 이제 한 내일이나 뭐 한 다음 경기 있을 때까지는 한번 좀 보려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 2라운드랑 좀 보고 싶은데 이게 기사들이랑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리뷰를 몇 개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드디어 이제 한계가 왔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포텐이 끝났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약간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운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운도 없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경기는 심지어 그리즈만 선수가 들어왔고 가메이로 선수랑 둘이 투톱을 섰는데 또 골이 안 들어갔다는 건 저희가 안 봐서 일단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뭔가 좀 아쉬운 게 아직은 뭔가 안 풀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그 이제 상대방이 둘 다 이제 승격팀이었잖아요. 그쵸. 레가네스랑 또 1라운드가 어디였죠? 데포르티보 에이바르였나? 네, 데포르티보 누군데 하여튼 둘 다 승격팀이었던 거 맞아요. 네, 두 팀 다 승격팀인데 이제 승격팀이다 보니까 눌러 앉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메오네 감독도 주요 포메이션을 사사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빠른 역습을 그쵸. 노리 그 주요로 공격 루트로 하는 사사히이지만 433도 자주 지난 시즌에도 자주 썼던 감독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두 경기 모두 433을 써보는 감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무승부는 거뒀지만 아무래도 해결을 들고 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가메이로도 아직은 실패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죠. 힘드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433 써보려고 잭슨 마르티네즈나 비에토 데려왔는데 못했으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게 실패지만 이번 시즌은 아직 좀 더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 해결책을 좀 더 찾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3위 안에는 듭니다. 결국은 3위 안에 듭니다. 뭐 일단 기다려 봐야죠. 그리스만도 아직 돌아온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경기 다 골키퍼가 진짜 잘했어. 장난 안 치고 이건 들어갔는데 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키퍼 막더라고. 뭐 어쨌든 아틀레티코도 그만한 저력이 있으니까 좀 더 아직은 이제 두 경기밖에 안 해봤잖아요. 시즌 34경기로 알고 있는데 골대도 몇 번 맞췄어요 제가 기억에는. 뭐 두 경기 치고 두 경기로 우리가 뭐 이제 죽었다 꼬마가 됐다 이렇게 얘기는 좀 섣부르니까. 아직은 섣부른 거 같더라고. 제가 이제 기사 몇 개 보고 뭐 그냥 뭐라 하이라이트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 생각엔 아직은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은. 자, 그러면 뭐 아직은 들꼬마 된 걸로 지금 상꼬만 아니고. 상꼬만 아니고.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저희가 또 얘기할 팀은 아까 얘기했지만 발렌시아는 완전 붕괴가 됐고요. 네. 또 얘기할 팀이 있을까요? 세비야가 0-0으로 비겼더라고요. 아 맞아요. 세비야 비겼어요. 네. 세비야가 0-0으로 비길 줄은 몰랐는데. 어디라고 했죠 세비야가? 글쎄요. 아니 중계 안 해줘. 맞아. 세비야 경기 너무 중계를 안 해줘. 바르셀로나랑 그 레알 레알만... 마드리드랑 그 어디냐 저기 그 어디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경기는 해주는데 다른 팀들 재밌을 것 같은 경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비아레알이랑 했네. 이게 비아레알 아 이 경기는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비아레알이 파투를 데려왔잖아요 이번 시즌. 파투 이 경기에서 부상당했어요. 아 그래요? 30분 만에 부상당하고 나왔더라고요. 파투 안 돼. 이게 비아레알이 지금 그 소자도랑 주요 공격진이 다 부상이라 이번 시즌 파투를 파격적 영입을 한 게 있었는데 파투가 이 경기에 30분 만에 교체돼 나왔다는. 아, 네. 약간 비아레알도 이번 시즌 다시 절치부심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아. 파투가 부활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또 빠졌다니까. 파투 전성기 때는 진짜 아 드디어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하지 약간 브라질의 이런 공격수가 또 드디어 또 나왔구나. 드디어도 아니죠. 또 나왔구나. 그렇죠. 이 생생각을 했는데 아, 파투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공격수가 망한 건 아드리아노부터 시작인가? 아무튼 뭐 어쨌든 세비야가 비아레알이랑 연대으로 비기면서 지난 경기 힘겹게 이겼던 거에 비해서 좀 약간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저희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으니까. 뭐 영상도 안 떠죠? 안 뜨네. 클릭도 안 뜨네. 뭐 제가 그러니까 카툰으로 봤을 때는 세비야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아레알 얘기밖에 이 경기는 얘기밖에 없더라고. 파투 부상 나. 네, 파투 부상이 좀 컸다. 이제 공격수 없는 비아레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뭐 어쨌든 아쉽네요 세비야. 이 영상 안 뜬 것도 스포티비 혼자 라리가랑 다 보내주니까 안 뜨는 거 아니야? 맞아. KBSN KBSN 해야 돼. 뭐 찾아봐야겠네. 준이 형. 준이 형 일이 없어졌잖아. 요즘 원투펀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열심히 원투펀치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돌아온 개막 남자의 축구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첫 경기는 역시 미넨이 열었습니다. 미넨이 근데 브레멘을 아주 그냥 탈탈 털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안 분데스리가를 안 봤으니까 몰랐는데 그동안도 뭐 6-0, 7-0 그냥 계속 그렇게 발라왔지만. 아, 브레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창 좋았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브레멘이 옛날에 제가 이제 브레멘 이제 독일 챙겨봤을 때가 브레멘에 프링스 있고 외질 있고 메르테사커 클로제 있고 그쵸, 이런 때 제가 봤다가 잠깐 안 봤더니 와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 시즌이 지나면서 브레멘은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미넨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일단 알론소 골 보면서 너무 무서웠고 이 원래 축구에서 골대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맞추면 좀 진다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미넨은 뭐 골대를 한 몇 번을 맞추는 거야. 전반에만 두 번 맞은 거 같은 거 그렇죠? 제 기억에도 전반에만 두 번 맞췄는데 밀러가 중거리에서 때린 게 하나 맞았고 그리고 근거리에서 때린 것도 하나 맞췄던 그렇죠.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너무 확실히 우선 저 폴란드 폭격기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경기는 6-0 네. 대승을 거뒀고요. 밀러가 국대 이번 유로에서 그렇게 죽쓰더니 첫 경기 때 2어시를 한 걸로 같아요. 제가 3어시인가요? 네, 3어시. 제가 본 거는 2어시인데 이 선수 참 무서운 선수야.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에 뭐 그 뭐라 하지? 어디에 장단을 맞춰 줘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이 유로가 안 맞나 봐요. 왜 대회가 성격이 안 맞는 선수가 있나 봐요. 어쨌든 밀러도 잘해줬고 선수 일단 미네는 안첼로티 감독이 오면서 다들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승 청부사니까 이번에는 우승을 못하나 이랬는데 페비 작년에 만들어놨던 그 팀에다가 그 안첼로티 감독이 워낙에 가지고 있던 공격성까지 더해지면서 팀이 훨씬 더 무서워졌더라고요. 바이에른 미네니야 원래 무서웠던 팀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바이에른 뮌헨이 안 그래도 무서운 팀인데 브레멘이 너무 못한다. 아 일단 그것도 있어요. 브레멘 수비진이 브레멘이 정말 너무 못한다 진짜. 브레멘 수비진을 보면서 이렇게 안 걸리는 수비진이 있나? 아 한 두 골 먹힐 때부터 아니 두 골도 아니야. 그냥 알론소 그 중거리슛 첫 골. 근데 알론소 중거리슛은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나왔으니까. 아 세트피스였나요? 그냥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아, 볼을 아무튼 흘러나온 볼을 중거리슛으로 때렸는데 그 골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의지를 잃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 저게 들어가? 야 미넨 상대로 첫 골을 먹혔으면 끝났네 하고서는 전반 9분이었죠 제 기억으로? 네. 전반 9분 만에 브레멘이 약간 경기를 놓은 것 같아. 아 근데 해설 그 정도로 못했어요. 근데 해설을 들어보니까 브레멘이 이번에 수비진을 다 갈아엎었더라. 네 지금 센터백 라인이 완전 이번에 발을 아예 처음 맞춰본 선수더라고. 네. 찾아보니까 뭐 라미네사네 보르도에서 왔던 라미네사네랑 팔루디아네라고 스타드렌에서 이제 이번에 영입했던 신입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 확실히 확실히 라인을 못 맞춰. 네. 네, 저 그 두 번째 골 레반도프스키 두 번째 골도 저도 옵사이드 라인이 분명히 깨질 게 아니었는데 네. 옵사이드 라인을 둘이 못 맞추더니 그냥 레반도프스키가 어 뭐지 툭 들어갔더니 어 옵사이드가 아니네. 잘 들어가긴 네, 했고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아. 브레멘 약간 그러고서는 손 드는 거 봤어? 네, 손 드는 거 봤어요. 아, 손 들지 말고 차라리 따라갔으면은 들려먹지. 심지어 저는 옵사이드 아닌가 했는데 다시 골 넣고 이제 다시 보게 보였는데 아 얘는 문제가 많다. 아 그리고 저기 측면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풀백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브레멘이 맞추려면은 좀 오래 걸리겠다라는 브레멘이 재건하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지금 브레멘의 막스 크루제가 이제 지금 부상 때문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쵸. 막스 크루제가 있죠. 막스 크루제도 안 나왔고 여러 막스 가지. 막스 크루제 근데 또 이번에 국대 선발 됐던데. 얘도 참 신기한 애야. 그냥 멘탈 쓰레기 뭐 이런 애 안 합니다. 신기한 애입니다 저는. 뭐 아무튼 어쨌든. 미네는 역시 우승 후보, 아니 뭐 그냥 우승 후보라기보다 1강답게 1강답게 6-0 대승을 거뒀고요. 이제 도르트문트가 개막전에서 2-1로 약간 어떻게 보면 힘겹게 이겼어요. 생각보단. 네. 그 이 경기를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게 홍염이 터지니까 처음에 카메라가 공이 어디 갔는지 몰라. 못 잡더라고. 그거 참 보면서 아 역시 도르트문트 제가 그 옛날에 챔스 바이에른 뮌헨이랑 할 때 네 그, 결승전 말하는 거예요? 네 결승전 그 결승전 할 때 아마 그게 2013년도인가 그쵸 맞아요 2013년도 챔스 결승이었을 거야. 그때 이제 봤는데 그때 팬 이렇게 문 그 응원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는 거예요. 도르트문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약간 도르트문트에 반했는데 아 역시 이번에도 도르트문트 홈이었죠. 그렇죠. 홍염을 그렇게 홍염을 탁 터뜨려주니 카메라가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또 핸드볼 카메라 잡잖아요. 네. 멘붕 옵니다. 막 귀로 막 그 실장님 욕하고 있고 야 공 못 잡냐 막 이런 공 놓치지 말라고 막 아 그런 멘붕 옵니다. 카메라맨이 불쌍하더라고요. 도르트문트가 이적생들이 약간 이제 많다 보니까 네. 호흡적인 면은 약간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도르트문트답게 이번에 그 이적을 6명인가 8명 했죠. 그렇죠. 그 중에 4명이 선발 출전했어요. 로데, 슈얼레, 바르트라, 그리고 덴벨레. 그렇죠. 네 명이 출전했는데 한 명씩 얘기를 하자면은 로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안 보였어요. 저도 근데 로데는 워낙에 이제 미네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로데가 패스 성공률이 90몇 프로인가 찍긴 했을 거예요. 근데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90%대 왔다 갔다 하게 찍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전진 패스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패스였죠. 그냥 뒤로 돌린 거죠. 그렇죠. 그냥 뒤로 돌린 거죠. 한국 축구였네. 그래서 로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는 안 띄었고 제일 눈에 띈 게 덴벨레지 않았나요? 저는 슈얼레. 슈얼레. 예. 바르트라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예, 그냥 자기 역할 한? 그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덴벨레 먼저 얘기하면은 덴벨레 같은 경우는 얘가 치고 들어가는 게 빠르고 개인기량도 좋아요. 분명히 개인기술도 있는데, 근데 좀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은 아직은 어려요. 아직 세밀한 게 안 돼. 아직은 어려. 근데 제가 얘를 보면서 느낀 게 스털링이 리버풀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약간 크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얘를 보면 덴벨레를 보면 스털링의 전초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몸짓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약간 피부색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 레이시즘은 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똑같다는 거지. 그 스털링 처음 등장했을 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선수 잘 커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눈여겨봤던 게 쉬얼레. 왜냐면은 오바메양 첫 번째 골도 물론 세트피스긴 했지만 쉬얼레가 어시스트를 해줬죠. 그리고 PK를 만들어낸 것도 쉬얼레예요. 그쵸. 그리고 그 측면에서 그 아자르처럼 중앙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게 잘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첼시 때보다? 첼시 때는 뛰긴 했어요. 아무튼 예. 좋더라고요. 이게 시얼레가 프로 데뷔를 마인츠 투엘 시절에 마인츠에서 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편한 도르트문트 훈련 사진 보면은 또 이제 시얼레, 로이스, 개체 이렇게 셋이서 동갑내기 92년생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하고도 잘 녹아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쉬얼레는 뭐 별로 이상했다고 하던데 이상하진 않았어요. 잘했죠. 별로였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쉬얼레가 이번 경기 MVP를 뽑을 수 있을까? 뭐 아무튼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MVP는 오바메양이 받았죠. 두 골 이제 첫 번째 골은 되게 멋있게 들어가긴 했어. 뭐 세 골은 레반도프스키는 찍겨버리는 그 오바메양이 트위터에 이제 그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 하니까 이제 시작됐구나 해트트릭 축하한다고 그 약간 경쟁 뭐라 해야 되지 구도를, 의식이 있는 경쟁 의식이 있는 그런 그 개념의 트윗 글을 남기긴 했는데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도 두 선수가 경쟁 볼만할 것 같네요. 아마 두 선수 그러고 또 누가 있을까 치차리토? 근데 졌어. 졌어. 치차리토 안 나왔어요 부상이. 네, 안 나왔어요. 발목인가 발등인가 부상이더라고요. 레버쿠젠은 안 돼. 아니야 근데 지난 시즌 레버쿠젠 3이잖아. 그리고 레버쿠젠은 근데 항상 그 정도 해주니까 이제. 그리고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 그 3위 했던 전력에다가 오히려 그 전력에 추가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랬나요? 예. 지난 시즌 3위에서 전력 이탈은 거의 없고 오히려 추가 영입을 했어요. 지금 이번 경기 지긴 했는데 이번 경기 미넨글라드바흐랑 했는데 미넨글라드바흐도 지난 시즌 4위잖아요. 저는 솔직히 글라드바흐가 더 잘한다 봐요. 그러니까 근데 글라드바흐가 이번 경기 잘하긴 했었는데 저는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레버쿠젠 스타일은 항상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욕심 많은 애들이 많아. 벨라라비 이번에 캄플도 갬플 하다가 욕먹고 얘네는 너무 욕심 많은 애들이 많아. 오죽하면 치차리토가 그 순둥순둥한 치차리토가 바나한테 버림받아도 아유 어떡하겠어 하고 가는 그런 치차리토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많은 선수가 많은데 뭐 일단 지켜봐야 저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건 내 팀 일단 레버쿠젠 글라드바까지 해서 총 내 팀을 보고 있긴 한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 근데 팀.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발목이 잡힌다면은 레버쿠젠 때문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레버쿠젠도 지금 그리고 센터백 라인이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 조나단 타라든가 뭐 킹헤드바이는 이제 한 20 중반 정도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잘하더라고. 잘할 거라고 믿어요. 뭐 레버쿠젠까지 짚어봤으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 지구특공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두 선수 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구자철 선수는 선발 출장에서 풀타임 다 뛰었고 지동원 선수는 이제 후반에 교체 출전을 했는데 솔직히 봤을 때 팀 자체가 이제 밀려버리니까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전력상 워낙에 우위를 두고 있었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도 있는데 뭐 드라슬러 선수를 못 막더라고요. 볼프스 브로크 아 그 아우구스 브로크 선수들이. 그래서 뭐 일단 드라슬러 선수가 활개치게 놔두면서 어떻게 활개치면서 어 볼프스 브로크가 2대 0으로 아우구스 브로크 이겼는데 저는 구자철 선수 움직임 나쁘진 않았어요. 어 이제 구자철 선수는 아우구스 브로크의 이제 핵심이죠. 핵심 네, 핵심 전력으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구다쇼 선수보다는 공격지 원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톱 선수가 이름이 이 선수가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뭔가 좀 못했어요. 이 선수 이 선수가 제일 못했고 이 선수가 교체에서 들어간 게 시동훈 선수인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원톱으로 쓰더라고요. 시동훈 선수가 이제 원톱이 원래 주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네.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구자철 선수는 꾸준히 선발 출전할 걸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좋았어요. 난 지동원 선수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애매한 선수예요. 난 항상 볼 때마다 전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스킬 있는 발밑 좋고 유연한 그런 스타일의 선수긴 한데 포지션은 굉장히 애매한 선수. 그렇죠. 이 원톱에 갖다 놓기도 뭔가 2% 부족하고 공격 그렇다고 2선 라인에 놓기에도 뭔가 2% 부족하고 네, 그래서 뭐 개인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포지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포지션 제일 적합한 포지션을 좀 찾는 게 윙 그나마 윙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데 또 네. 몸싸움이 안 되니까 참 애매모호합니다. 네. 자 그럼 리뷰 이제 리뷰는 이 정도 해보고 저희 이번에 챔스 네. 조 추첨이 있었 조 추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조 한번 훑고 지나가 보죠. A 조부터 얘기하면 뭐 랩을 해야 되나요? 한번 쑥 읽어드릴게요. A 조에 파리 생제르맹, 아스날, 바젤 그리고 루도고레츠 루도고레츠 그리고 B 조에 벤피카, 나폴리, 디나모 키예프, 베시타스 그리고 그룹 C 조에 여기가 좀 애리네요. 바르셀로나, 맨시티, 그리고 여기 어디야? 미넨글라드바흐. 미넨글라드바흐, 그리고 셀틱, 그리고 맨헨글라드바흐. 자, D조에 그리고 민 바이르미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인토벤, 그리고 로스토브. 2조에 세스카 모스크바, 레버쿠젠, 토트넘, 모나코, 그리고 F조에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스포르팅, 그리고 이 팀은 나도 못 읽다. 레지아인가? 레지아, 리기야, 뭐 이런 팀. 그리고 G조에 레스터시티, FC포르투, 클럽 브루헤, 그리고 코펜하겐, H조에 유벤투스, 세비야, 리옹,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이렇게 총 32개의 팀 네, 그렇죠. 이렇게 조별리그가 이제 완성이 됐죠. 어느 팀이 제일 헤린 것 같아요? 어느 조가? 저는요 G조 헬 봅니다. G조요? 네, 레스터포르투, 브루헤, 코펜하겐. 저는 이제 그 조를 저도 이제 죽음의 조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챔스에서 제일 운이 좋은 조기도 하면서 제일 엉망의 조. 왜냐하면 어느 하나 강팀이 없어요. 개판이죠. 정말 개판을 이번 챔스를 개판으로 만든 조가 G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하나 솔직히 레스터가 없었다면 저기 뭐 맨유나 첼시가 들어갔다면 네. 뭐 맨유나 첼시가 들어왔다면 정말 극강으로 한 팀 이렇게 한 팀 구해져서 갈 것 같, 한 팀이 올라갔을 텐데 이제 그런 팀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극강이 없고 자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얘기 이제 끝 마무리할 때이고요. 아 네. 이 G조가 좀 개판일 것 같으면 C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의 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 맨시티 또 만났죠. 네, 그렇죠. 이 두 팀 또 만났는데 그리고 미넨글라드바흐도 쉬운 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 근데 거기다 셀틱도 이제 당고의 챔스 팀 셀틱도 올라왔기 때문에 로저스 감독이 울고 있어요. 나 왜 하필 2조에 넣었어. 지금 뭐지? 뭐라 했냐? 로저스 감독이 셀틱 처음 이제 이번에 맡으면서 셀틱을 이제 진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첫 경기부터 이제 뭐라 하냐 첫 조별 리그부터 바르샤, 맨시티, 맨헨글라드 마흐. 솔직히 이번 챔스 플레이오프 때도 힘들었잖아요 셀틱. 겨우 올라왔는데. 아 진짜.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지금 로저스 잘할 때는 굉장히 좋게 봤던 감독인데 리버풀 때부터 이제 슬슬 아, 뭐, 네. 어쨌든 다른 조는 뭐 A조는 무난하게 파리 아스날 올라갈 것 같고 뭐 정말 저기서 이제 좀 반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젤이 또 어떻게 했죠? 지금 바젤도 선수 이탈이 워낙 많은 팀이기 때문에 셀링 클럽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셀링 클럽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모르겠고 B조는 뭐 나폴리가 올라가겠죠? 나폴리 갔으면 또 떨어지겠어요. 뭐 나폴리 뭐 이번에 영입도 잘했는데. 네. 근데 뭐 벤피카나 다노나 디나모 키예프 이 두 팀이 좀 근데 베시탁스에 아직 있지 않나요? 뭐가? 유명한 선수들? 아니 근데 베시탁스에 없나? 아니 베시탁스도 셀링 클럽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요즘에 좀 한물 간 유럽 선수들 네, 많이 서는 팀이라 네 그런 그런 팀이죠. 베시탁스에 아직 반페르시가 혹시 어딨죠? 페네르바체에 있나요? 아 페네르바체구나. 저는 근데 저게 카이트? 카이트 아직 저기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정말? 디르크 카이트 얘기하는 거 맞? 아 카이트도 페네르바체에 있어요. 아. 반페르시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쨌든 깜짝 놀랐네. 베시탁스도 좀 무서운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폴리랑 벤피카 또는 키예프가 올라갈 것 같고요. 시조는 여기는 정말 혼돈이라 여긴 그냥 예상하지 않을게요. 이 피 묻히기 싫어 이거는. 시조? 힘들지 않을까요? 시조? 아니 뭐 바르샤 벤시티 올라가겠지. 저는 솔직히 여기서 헷갈릴 것 같아요. 세틱이 솔직히 제일 약체기는 세틱에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고 오히려 고춧가루 예 네, 고춧가루 예 네, 그렇죠. 미넨 글라드바흐도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뭐 워낙 폼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바르샤 맨시티지 저거는 예 정현기는 바르샤 맨시티야 내가 맨시티 작년엔 잘했지만 항상 챔스에서 약한 팀이기 때문에 심지어 펩이 바르샤 홈으로 놀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리고 디조는 뭐 디조는 미넨하고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겠지만 PSV가 만약에 아틀레티코가 이번 초반 분위기 같으면은 에인토벤이나 로스트 한 번씩 발목이 한 번쯤은 잡히겠죠? 근데도 제가 봤을 땐 바이에른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 이러고 보니까 4강전 리벤지 매치네. 뭐 2조 2조는 뭐 레버쿠젠 토트넘 모나코 모스크바 여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전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팀이라 그룹이라 예 여기도 약간 혼돈이 물고 물리겠네요. 그렇죠. 토트넘이 과연 이번에는 조별리그 통과할 수 있을까? 어 모나코도 힘겹게 올라와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나코가 이번에 파리 잡았다고 해요? 예 네, 맞아요 경기 이번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레버쿠젠은 치차리토가 해줘야 이번에도 16강에 갈 거고 모스크바도 워낙에 항상 챔스에 올라온 팀이니까. 그냥 얼굴만 비추러 온 건지 이번에 16강 올라가러 온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조, F조는 뭐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당연히 갈 거고요. 네. G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개판일 거라서 예상 못하겠고 그나마 G조는 그래도... 내가 진짜 제일 예상 맞는다 진짜 G조는 진짜 안 돼. 코펜하겐 못한 팀 아니거든요. 아니 명문 팀이에요. 클럽 브루에도 못하는 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단골 손님인데 저 그러니까, 팀은 그래서 여기는 못하겠고 H조는 유벤투스 당연히 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세비야, 리옹, 자그레브 세 팀 정말 물고 물 거예요. 아, 전 세비야 봅니다. 리옹도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리옹도 지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세비야 봅니다. 이번 시즌 다시 고메즈 데려갔거든요. 리옹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카제트 남겼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리옹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나마 제일 약하다면 자그레브인데 뭐 자그레브도 뭐 크로아티아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팀도 나쁘진 않거든요. 항상 이 팀도 항상 유럽 대항전에 단골 선두이죠. 네. 어쨌든 이번엔 좀 헷갈리는 조가 많네요. 이게 좀 16강 대진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서도 뭔가 약간 그 유로 16강. 네, 저도 지금 그 느낌이 나네요. 유로 16강에서 한쪽은 완전 잘한 팀 몰리고 한쪽은 약간 그런 팀 몰리고 포르투갈 그래서 우승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나죠. 근데 않을까. 저는 좀 약간 중점으로 봐야 될 건 확실히 맞는 게 G조. 여기서 뭐 레스터가 16강을 간다. 이건 뭐 또 레스터 역사 쓰는 기적이죠. 거잖아요. 또 기적 쓰는 또 갔는데 뭐 8강 이렇게 올라 쭉쭉 올라가면 레스터 그냥 8강 갈 수 있을까? 아 모르죠 또 혹시 근데 이게 레스터가 또 재밌는 게 차라리 강팀하고 붙었으면은 좀 할 맛이 났을 수도 있죠. 아 오히려 포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챔스를 접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아 리그에만 집중하게? 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집중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강팀하고 붙었으면은 강팀은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네 한 방을 노리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레스터 같이 이제 뒤에 이렇게 머무는 팀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플레이 하다 보면은 한 방을 노리겠구나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고만고만한 팀들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없네. 레스터가 올라가겠다고 함부로 예언을 할 수가 없겠네. 더 웃긴 건 여기서 저는 지주 중계 안 할 것 같아. 소름. 지주 중계 안 할 것 같아. 소름. 아 그렇네. 지조 중계 안 해줘 이거. 아 그렇네. 해외 중계 찾아봐. 그 정도까지 못 하겠는데 내가. 챔스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겨울 이적 시장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겪어보고 전략 보강이 가능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했던 선수가 엔간하면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챔스에서 데려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경기 한 번쯤은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 챔스 경기를 뛰면은 또 못 뛰잖아요. 그렇지. 한번 이번 챔스 재미 어떻게 보면 항상 뻔하고 뻔했던 챔스가 좀 혼돈이 왔네요. 혼돈이 왔던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봤던 챔스 조 중에 제일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E조, G조, 뭐 C조도 그렇고 H조도 한 세 팀 몰려 있긴 하고. 이런 지렁은 어떻게 보면 비조도 나폴리 빼면은 뭐 저기도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재밌네요. 이번 챔스 재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네요. 와 저희가 40분짜리 3개 녹음했으니까 120분 했네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한번 얘기해 주죠. 아까 왜 그렇게 웃으셨는지. 아 제가 제 대회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제 프로님이 저희를 담당하고 계신 이제 프로님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내일 한국과 중국의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표가 생겼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제가 내일 가서 직접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 옷이 어딨나? 지금 굉장히 혼미스러워. 저 국가대표 경기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직관을.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혼자라도 가서 보고 제가 인증샷을 한번 제가 내일 한번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한번 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축구아주 페이지에 꼭 올려주세요. 아 네 그럼요. 근데 저희가 올리기로 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렇네. 알죠? 8시 반 지났네. 뭐 10시에 올리시든 제 맘인가요?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누구 때문에? 뭐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섯 번째 안주 또 이렇게 네.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서 이번 주도. 네. 길긴 했네요. 저희가 근데 이제 조금씩 저희 포맷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무리 이 녹음 끝나고 한번 회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께 다가가는 큰 관심 되겠습니다. 제발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프로 저희가 전문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가가기로 한 거였으니까 네. 큰 인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은 좋은 거니까 저희한테 네. 계속 의견을 주세요. 저는 계속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네. 들어오는 의견은 없네요. 역시 인생은 인간관리 잘 쌓고 봐야 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품격 서민축구방송 축구안주의 다섯 번째 이야기 맞춰보겠습니다. 오 깔끔한데?